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밀조정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주체조선의 불패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을 전율케 하는 위력한 전략무기들의 자랑찬 성공포금을 연일 터뜨리며 말리마 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천만군민의 영적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고 있는 조국의 장안 국방과학 전사들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정밀 조정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을 새로 개발하고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혁혁한 미훈을 창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정밀 조정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리병철 동지, 김낙겸 동지, 김정식 동지, 장창하 동지, 정성일 동지, 전일호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 로켓 무력 강화와 인민군대의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위대한 사색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지난해 국방과학연구 부문에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임의의 바늘기 같은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우리식 탄도로켓을 개발할 때에 대한 연구종자를 주시고 여러 차례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며 크나큰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전략적 구상과 의도를 기어이 관철할 비상한 혁명적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말리마 속도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의 믿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은 애국충정의 과학기술 결사전을 벌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정밀조정유도체계를 도입한 우리식의 조체무기를 탄생시키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발사장에 나가시어 우리나라 자연지리적 조건과 주체적 전쟁 방식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한 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차와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갖춘 탄도로켓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재원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고 종전의 화성계열 로켓들보다 발사 전 준비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발사 시간을 훨씬 단축하도록 체계가 완성됨으로써 적들의 무력 도발을 신속히 제압 견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어 지휘소에 오르시어 시험 발사 계획에 대해 청취하시고 탄도로켓 발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임의 지역의 적 대상물들을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새형의 정밀 유도 탄도로켓의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하며 각이한 전투 환경 속에서 새롭게 설계 제작한 무한궤도식 자행발사대차의 운영 믿음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시험 발사는 조정 전투부의 말기 유도 단계까지의 세밀한 원격 관측을 위하여 중동 사거리 사격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미제국주의와 그 졸개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위력한 주체탄이 최고 령도자 동지의 명령에 따라 동터는 동쪽 하늘을 향해 힘있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같은 폭음을 울리며 원수 경렬의 비행운을 심차게 새기며 날아가는 조체무기를 바라보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탄도로켓은 중동사거리를 비행하여 예정 목표점을 7m의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능동 비행 구간에서 조종 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정성을 검토했으며 중간 비행 구간에서 소형 열분사 발동기에 의한 속도 교정 및 자세 안정화 기통의 정확성이 재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보다 정밀화된 말기 유도 체계에 의한 재돌입 구간에서의 초정밀 유도 정확성을 확정했으며 각이한 지형 조건에서 새로 개발한 2대식 자행 발사 대차의 주행 특성과 자동화된 발사 준비 공동의 특성들을 완전히 확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정밀 조종 유도 체계를 도입한 탄도 로켓의 성공적 시험 발사를 보시면서 우리 동무들이 또 하나 큰 것을 해냈다고, 태양절 승리의 열병식 광장에 처음으로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던 이 탄도 로켓은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보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것만 같다고, 저 정도의 명중 정막성이면 적들의 눈깔도 파묻겠다고, 우리 당의 깊은 관심과 직접적 영도에 의해 계속 승리적 전진만을 이룩해가고 있는 국방과학 연구 부문이 이제는 세계적인 첨단 국방과학 기술들을 마음먹은 대로 우리식으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우리 당은 이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이번 5월 한 달 기간에만도 우리는 주체조선의 국방공업의 불패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과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의 피타는 노력에 의하여 다종의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이 연이어 탄생하여 군사강국, 로켓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이 비할 바 없이 향상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우리가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를 탈 때마다 미국 놈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며 괴뢰군 깡패무리들이 점점 맥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자비적 국방력 강화를 국자 중에 국자로 내세우고 당의 웅기한 국방공업 정책 관설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더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고 심조어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미국 놈들과 그 졸개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 망동질로 차려질 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우리의 자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미국 놈들에게 더 큰 선물 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해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이룩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꾼들에게 미제국주의를 괴멸시키며 그 졸개들을 다스리게 될 그날까지 우리의 정의의 붉은 장검을 더 붉게, 더 억세게 벼리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